4월 8일 금요일. 주님이 목자 되시는 삶은 늘 풍성하고 안전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예언하며 그들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지 않고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을 힘으로 잔인하게 다스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떼가 온 산들에서 모든 높은 언덕 위를 헤매며 돌아다녔다. 내 양떼가 온 땅 위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대해 문의하지도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목자가 없어서 내 양떼가 약탈물이 되고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됐고 또 내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니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들만 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 양떼는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그가 그의 양떼를 찾아서 찾아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나설 것이다.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서 그들의 땅에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좋은 목초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은 그들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좋은 우리에 들어 누우며 이스라엘 산지의 풍성한 초지에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눕힐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하나님은 그분의 양, 곧 백성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의 유익을 도모해야 했지만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켜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 떼를 먹이지도, 약한 양을 돌보거나 병든 양을 고쳐주지도, 상한 양을 싸매주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폭력으로 다스렸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흩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 강건해지도록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진심을 다해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떼를 구원하실 참 목자. 하나님은 유리하는 그분의 양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먹이지 않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손에서 그분의 양떼를 찾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셔서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으시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본국 귀환으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거짓 목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은 묵상 에세이. 예수의 얼굴을 한 선생님. 선생님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처럼 행동해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쓰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은 꽃깡패 같다는 말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처신하면 결국 누가 보아도 선생님처럼 보인다. 또한 선생님이라면 소명의식을 재인식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연마해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한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 그 대신 우리에게 금광을 주셨다. 우리 스스로 금을 찾고 용광로에 넣어 정제해서 쓰게 만드신 것이다.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몸과 머리가 부식되지 않도록 부단히 정진해야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감당할 수 있다. 기독교 교사인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영혼까지 살피는 어미의 심정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예수의 얼굴을 한 선생님으로 페르소나가 바뀔 것이다. 예수의 얼굴을 한 선생님으로 페르소나가 바뀔 것이다. 학생들을 보면 생활 형편도 다르고 성적도 천차만별이고 타고난 달란트도 다르지만 교사는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품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손잡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등생 10명을 내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참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김인중의 안상동상고 이야기. 한절 묵상. 에스겔이 나라를 빼앗긴 절망감과 종살이의 서러움 속에서도 백성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목자의 심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면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모습을 사역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 흩어진 이 땅의 교회와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잃은 양을 품에 안으실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